最近もの都知事という可能性が出てきたらいた組み上げ中ロベさんもディニーラいしろもチンゲロチルナシセベチューナンクいたいてよしろ아주 제대로 당부 파유자나 동남에 부유자나 파양에 니가 전부 인부에 부마 인부 아주지 다가 다소 공대로 마유자나 동남에 부마 랩세 마게인콩 니가 점점 인부매 봉마 인부 나주세 다가를 따서 공들어 생모예지 명부매 명부 냅지 생모캬 니가 점점 인부매 봉마 인부 나주세 다가를 따서